오늘은 예배 지침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실제 가운데 말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찔림과 드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찔림과 드림의 시간. 먼저 찔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찔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첫 번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지금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받고 아무튼 인생이 터지고 교회 왔으면 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책망 듣고 야단 맞아야 합니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은혜스러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용서받았다. 그런데 찔림이 없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죽을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은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충분히 깨닫고 찔림을 받은 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설교입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엄청난 죄 앞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죄가 깨끗하여 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시게 되어질 것이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설교입니다. 이게 사랑의 설교입니다. 은혜의 설교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찔림도 없이 회개도 없이 괜찮아 다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고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이런 스토리를 하는 것이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듣기 좋죠. 누군가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심지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해갔던 그 수많은 죄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 그 자각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설교가 은혜의 설교요. 그 설교가 사랑의 설교라는 겁니다. 찔림도 없는데, 죄에 대한 자각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원수 갚아주실 거야, 이런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찔림이 없는 설교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찔림이 없는 설교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치유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그 찔림 후에 오는 그리스도의 용서, 죄상, 그것이 진정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온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설교 시간은 말씀의 창으로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말씀의 창에 나를 못 박는 것이 이 설교 시간에 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은혜는 절대로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찔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배 후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가 문 앞에 서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아,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쪼록 나와서 아,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찔림이 없었어요. 절대 설교는 감동이 아닙니다. 찔림입니다. 두 번째로 찔림은 찔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드림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채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죠. 그 후에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드림이 없다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드림이 없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를 돌이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이후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은 그냥 제물만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이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찔림과 드림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찔림과 드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찔림이 나타나고 또 드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찔림과 드림은 개인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너희 믿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실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문제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이 듭니다. 그냥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나보다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목사라는 직업이 바쁜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게, 사람의 말로. 특별히 목사와 친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관계일수록 사람의 말로 받기는 쉽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를 잘 알고 있는 사모 같은 경우는 은혜 받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같이 살고 누구보다 목사의 그 삶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모들은 뒤에서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남편 목사의 성경 해석,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여기에 홈스테이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홈스테이 아저씨가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 예배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예배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죠.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 평소에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르겠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늘 보던 가까운 사람들이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를 동일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구별해야 돼요. 평소에 나와 함께 밥 먹고 내하고 놀던 그 목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 구별이 없다면 절대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받지 못한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능한 성도들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전용 화장실도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 같이 지내면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그 구별을 못할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도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 사극에 보면 누군가 어맹이여! 어맹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면 신분 높은 지체도 달려나와 엎드려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비록 그 어명을 전하는 자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자일지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궁궐 속에서 자기 밑에서 일하던 부하 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목사보다 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음행이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설교나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한번 다른 각도에서 약간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설교나 혹은 설교자의 권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가 느껴집니까?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학위입니까? 신학 박사, 소지자가 설교를 하면 더 말씀답게 들려집니까? 교회 규모가 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더 말씀처럼 들려지고 더 권위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풍채가 크고 좀 무게가 있고 배짝 마른 사람보다 우리 현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더 권위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목소리를 깔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권위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설교의 권위는 말씀대로 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대로 전하는가. 그것이 설교, 설교자의 권위입니다. 학위도 아니고 신학 박사가 전한다고 권위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큰 목사님이 전한다고 그 말씀이 더 권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전하든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할 때에 그 설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이상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반기독교적이거나 비성경적이거나 혹은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용이 아닌 외적인 것, 설교자의 스피치의 능력이라든지 설교자의 설교의 스타일이라든지 설교자의 그 설교의 주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간혹 좋은 의도에서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와 가까운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부분 좀 안타까워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의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뒤집어 보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거나 피드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라, 백성들에게 잘 안 먹히네, 뭐가 문제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난 뒤에 사람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피드백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제대로 말씀을 전했습니까? 혹시 잘못 전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은 없습니까? 다음에는 돌로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똑바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목사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목사의 권위를 건들지 마라,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계속 저와 있을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가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좋은 의도지만 이게 사단이 자리 잡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그게 점차 좋은 의도가 떠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흔들고, 그 다음에 본인 점점 목사의 어떤 잘못을 고쳐주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차게 됩니다. 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도는 맞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사람의 말로 받게 되고 뭔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고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설교는 자신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설교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설교는 이미 들은 설교인데 왜 다 아는 내용을 또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신 방향과 비전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비록 아는 말씀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수나 교사가 수업을 할 때에 그 내용을 어떤 학생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업 끝난 이후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이건 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빨리 진도 나가자고, 다른 거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교수는 한 사람 보고 수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한 사람 보고 설교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한 사람 생각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목사는 모든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방향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거다 말입니다. 심지어 교사나 교수에게도 우리가 아는 내용 왜 하냐고 가서 따지지 않잖아요. 세상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거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영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음영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는 옥의 티를 찾는 기쁨보다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완벽한 옥 속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조그만 티를 찾았을 때, 야, 이거는 아무도 발견 못한 거야, 내가 찾은 거야, 다 좋은데 그 티끌 하나, 다 좋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목사가 뭐 하나 잘못된 거 그거 찾아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목사가 다 헛소리하고 정말 들을 거 없는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그 심정으로 이미 들은 내용이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또 나에게 주실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 사금을 찾는 심정으로 목사의 말이 은우라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사금을 찾는 심정으로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아도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을 거야.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설교와 강의, 여기서 말하는 강의는 성경 강의입니다. 설교도 강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칠판에 적고 PPT를 사용하면 이건 강의고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로만 말씀을 전하면 이건 설교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 본예배 때 칠판 갖다 놓고 칠판에 적으시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청각 교재 사용하면 강의입니까? 예수님도 시청각 교재 사용하셔서 설교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의를 설교같이, 설교를 강의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강의도 시청각 자료 없이 할 수 있고 설교도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은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설교도 강의도 세미나도 다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예배라는 구별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누워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누워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업이라는 특수한 시간이 때문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구별된 시간, 예를 갖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누워서 공부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은 예를 갖추어서 교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듯이 음악 들으면서 누워서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예를 갖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를 갖추는 시간에는 내가 최대한 예를 갖춘 자세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보다도 드리는 것에 더 목적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메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모는 드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모 좋은 거잖아요. 기록해서 그 말씀을 새겨서 내가 잘 실천하겠다는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메모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모는 좋지만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면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적는 친구의 의도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걸 알았다가 나중에 그 친구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앉아서 혼자 적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적는 건 좋지만 정글 상황이 아니죠. 적는 시간이 아니죠. 음행이요 했는데 예, 제가 임금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메모지를 좀 들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하고 메모지 들고 가서 자 음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승민이를 제가 야단친다고 합시다. 야단칠 때 우리 승민이가 아버지 잠깐만요 하면서 메모지를 와서 이제 야단치세요. 제가 듣고 명심해서 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야단치세요 하면서 적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종이에 메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종이에 적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에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지침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못하죠. 저도 제가 한 설교 다 못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사실 메모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받아 적어서 그걸 나중에 복습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 혹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교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부의 설교를 메모하고 교회를 떠날 때에 그 주부는 후지통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설령 메모를 집에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그 메모를 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은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강의 시간에 막 교수님 뭘 적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카 교회도 대단한 교회죠.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 데살로니카 교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베레아 성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서 어떻게 더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더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메모하는 것보다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더 듣는 것이 낫습니다. 들으면서 메모하고 정리하면 더 좋고.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설교 들으면 기억합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봐야 돼요. 우러내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듣는 자들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사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있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권위는 목사의 신분이나 목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신실성, 얼마나 말씀대로 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하더라도 찔림은 받는데 어찌할꼬 반응이 아니라 돌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이 찔림을 받긴 받았는데 어찌할 것이 아니라 돌로 자기들에게 찔림을 준 그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은혜 끼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나를 좀 변화시켜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정말 찔림을 좀 주보시고 내 속에서 어찌할까 하는 그런 반응을 좀 이끌어내 보십시오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려는 그 노력이 상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의 우리의 자세, 음행이요. 여러분이 이 단어만 기억한다면 훨씬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음행이요.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음행이요를 생각하십시오.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할 때는 두 가지만 물으세요. 찔림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에 찔림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설교 이후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 큰 소리 내지 않을 때 조용히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찔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드린 것은 무엇인가 설교는 찔림과 드림이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